좋다. 네가 있어 참 좋다.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. 바람이 참 좋다. 불레움도 참 좋다. 산란되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.